오셨어.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으뜸셀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에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취함 있고 회복 있고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행복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다니엘 모네카 아버지 전에 부처자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나서 정말 정말 반갑고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네. 한국에 올라고 하루에도 5개, 6개 그 먼 길을 가서 복음한다는 걸 우리 알고 얼마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이렇게 한국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귀한 종을 통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섬기는 자들이 수만이 회복 때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에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우리 귀하신 우리 유세 목사님 다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를 통해 귀한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옥탑밭에 떨어져서 백백 천배 결심백게 하시고 예수님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행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 우리 불철도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결심기도를 따라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원이 변화받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때마다 찾아와서 기쁘고 즐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삶이 바꿔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의 이름들이 하늘의 생명의 기록되시게 도와주십시오. 그 수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요번 수많은 아버지 우리 희망만이 했지만 요번엔 정말로 마음받쳐 몸받쳐 아버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 지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지하에서 마음 놓고 찬송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말씀 보지 못하고 아버지 숨어서 속으로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을 아버지 날씨는 추워지는데 아버지 축적이 주는 날에 품어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 지하교육에 날로날로 늘어가시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찾은 주의 백성들도 나름대로 늘어나게 하시고 또 모퉁이를 성교 이상 목사님, 방송 목사님, 아버지 여러 목사님들 함께 하시고 주님 일하기에 좀 더 어려움 없이 건강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변화할 때도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북한 통일됐을 때 120명 아버지 정말로 아주 훈련 잘 받아서 주님 그곳에 가서 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상황 생명교회도 그곳에 재단 하나 아버지 세우기를 지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주님의 내 가운데, 주님 도우신 가운데, 주님 힘주시는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창원 생명교회 아버지 귀한 찬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걸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옆길로 가고 잘못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올바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시고 정말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뉘는데 하시고 또 추워지는 날씨에 해안하지 주는 아버지 어른들 계십니다. 아버지 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들에게 일정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살면은 노인인데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아버지 그들 영혼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정말 예수님의 침례받는 귀한 역사를 우리 교회가 담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영혼을 주님을 우리 돌리면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우리 교회 회사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은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가장 핵심은 사랑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교회가 받은 유일하면서도 절대적인 그 명령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함으로써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삶이고 우리의 여정이지요. 그래서 광야 그리고 관계 현장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함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Before several weeks, I preached about the wilderness and relationship and the sin of actions. So we have to meet God in the wilderness, the empty place, but we can see Him in there. And we also make a good relationship with God and persons. We are witnesses. So through us, God works in the world.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so into His marvelous light, we have to preach the gospel. We have to live the life, the act.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에서 말씀송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 참 특송 전에 우리 행복모임 구호 같이 한번 우리 외치겠습니다. 우리 세 번 또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행복모임 아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성령모임 아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행복모임 아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아멘. For 10 weeks, we especially the small group, small evangelical group. So this week, the 8 weeks, we preached gospel in every place. Yeah. We call them happy meeting. Yeah.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송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아, 다시 나오세요. 목사님 안 들어집니까? 소리 나오는데요? 아, 예. 아, 음악. 예, 예, 음악. 나 잘못 띄웠는데. 아, 음악을 틀어놓으면. 인자가 온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119편 105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을 받아 빛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의 그 어두움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또한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1 Peter chapter 2 verse 9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빛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멘. You are chosen generation,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a royal priesthood,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인 제사장입니다. 아멘. 왕과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왕과 똑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리고 royal nation, 거룩한 민족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지요. 근데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관계 가운데 있고 또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둠에서 불러내신 우리가 빛 가운데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이죠?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 What is our purpose? Proclaim the praise of Him.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찬양하여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성경은 함부로 읽고 읽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을 함부로 해석해내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하지도 않고 무엇을 빼지도 않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마지막 권위, 확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사람의 전통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아,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네? 성도들도 있고 믿음의 사람도 있고 Others called us. Who am I? Who are you? What kind of faith do you have? Sister. Apostolic. We are apostolic faith. We have. 사도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Amen. This means we do not follow the traditions of man. 우리가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We just follow of God.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사도적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역사의 신앙과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We believe one God, but this is not just our domain.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not because we are just United Pentecostal Church, not just. We follow the Bible. 우리가 그저 연합오순절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멘. 2 Timothy chapter 3 verse 15 and 16. 디모데 후서 3장 15절과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발견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생애에 가장 빛나는 기억이 무엇인가? 미에 가장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억, 가장 최고의 기억이 뭐죠? What is the brightest moment in your life, your memory? 가장 빛났던 순간. 승혜, 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가장 좋았을 때. 최고의 날, 최고. 오늘, today. 할렐루야. 지혜, 언제가 가장 빛났던 날이죠, 지혜가? 어? 아, 성령 받을 때. She said she received the Holy Ghost that day. 예, 그때 기억합니다. 그때 지혜는 몇 가지 방언을 동시에 다 했어요, 한 번에. 세 가지, 네 가지 방언을 한 번에 다 했었습니다. 오준이 가장 빛났을 때가 언제죠? 침례 받을 때. H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He said. 그럼 상민이는? 저 군대 전역했을 때입니다. 전역하다 영어로 뭐라 하죠? 전역 그냥 end of he said he end of enemy 아야 end of army 아, 군대 끝났을 때 you know my prized memory the best of best days the sixth grade the primary school at sixth grade that time every night every day I read Bible. Pray unto God every night. Nobody teach me, but that time I very enjoyed Bible. Very, very enjoyed this book. So every night I read, but that time my grandmother unbeliever. What are you doing? I remember many poor time he threw away my Bible in trash can. So I lost my Bible four times, but I keep my pocket money. I keep, okay, done, read another Bible. She found my Bible, throw away four times. But my sixth grade in primary school, I read whole Bibl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that time. Was it not Those are Yes. So every time I remember that night, that time God touched my heart, every night. So very, very special in my memory. 제가 6학년 때 밤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추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밤입니다. 지금도 그 밤이 내 인생 최고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나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너무나 너무나 성경이 재밌었습니다. 사실 목사가 된 지금도 그때 읽었던 그 말씀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아무튼 그날이 저에게는 최고였습니다. 정말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 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The Gospels. 우리가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면 태초에 그 계셨고 그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셨을까요? 말씀이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 말씀이 계셨죠.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맞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탄생으로 어이 자녀가 되는 힘을 주십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이 유대인의 지도자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되죠? 누구의 자녀? 아멘.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One night, Nicodemus, he came to Jesus. 하루 낮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고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아멘. 또 water and spirit, Holy Spirit,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를 는 자마다 영원한 아멘. Whos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구원에 필요한 두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는 거듭남이고 다른 하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상충되어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과 믿음은 함께합니다. 아멘. 아멘. Being born again and believing. This is not a contradiction.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의 무엇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받을까요? Here we discover that if we believe on him, we will receive his spirit. Spirit. 성령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영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가 예상 가능한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는 우리의 전 인생을 바꿉니다. God change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God change your environment.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Change your heart, your mind, your thought.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신념과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So you became new creations. 그래서 여러분은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적인 체험의 결과이지요.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게 하고 순종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가져옵니다. 아멘. 오늘날도 예수님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하지 않습니다. But they will not him for fear of what others will do or say. 뭐 할까요? 예수님을 뭐 하지 않을까요? 영접? 증거. 증거? 증거하지 않아. 전하지 않아. 전하지 않는다? 뭐 다 비슷한 말이지만요. 성경에는 고백, confession. 고백하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Do not fear them.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Whenever they do, whenever they say, do not fear them. God already conquer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그들이 무엇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We confession him in all every my life area, my time, my place. 내 모든 삶의 영역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Like Thomas. 우리가 도마처럼, 도마라고 말은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에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의 두려움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의 시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행동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In response to their fearfulness, Jesus warned that His will judge us. 뭐라들 할까요? 빈칸에 예수님은 그의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행위 심판할 것이다. Words. Bible said, Spirit. So, His Spirit will judge us. Holy Ghost. 성령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Every time He watch my every step. 내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위대한 선교자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미 그때 기도하셨죠. He said, God's word is blank.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truth, 진리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Who can lead my life? Jesus, Word of God, because true, because of that is true. 무엇이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To find out what apostles' message was to be, let us read what Jesus told them to proclaim. The setting of Peter's Great Commission scripture in Luke chapter 24, verse 45 to 49. It's just after Lord's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and just before his ascension into heaven.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죽음 장사 부활의 사건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알아야 됩니다. First, we have to know what Jesus said, then how to follow his disciples.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따라갔는가 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Luke chapter 24, verse 45 and 49.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살기에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Acts chapter 2, verse 38.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지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과 누가복음의 지금 이 말씀은 하나입니다. Acts chapter 2 verse 38.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Amen. Peter said unto them, Repent. Can you find repent in here?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고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회개를 찾으실 수 있습니까? 아, repentance. 네. 회개가 나오죠. 아, 네.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sins.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고 했는데 Can you find here? 여러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죄사함 Remission of sins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 나오죠? 죄사함 죄사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It shall receive gift of Holy Ghost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여기 나옵니까? 성경에. 아멘.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the promise of my fathers.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들 여기 나옵니다. 아멘. It's very important.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죄사함 얻게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그가 말할 수 있었을까요? Peter, how can you say that in Acts chapter 2 verse 38? Because before Jesus said like that. Luke chapter 24. 왜 베드로가 여러분 회개하시고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Because Jesus said to him.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Peter just followed.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Because He is disciples. 그냥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요. 베드로가 그냥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냥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여 가르친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맞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말씀은 하나입니다. This is the gospel.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Jesus died for you, so we repent.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회개합니다. Jesus buried for you, so w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Amen. Amen. Jesus rise again. So we received Holy Ghost in the sign of tongues.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방언 표적의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Amen. This is the gospel.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Amen. 우리가 베드로 그 사람 베드로의 말에 주목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왔는가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apostolic faith, 사도적인 복음이죠. 제자였던 베드로의 말을 통해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반복한 것이죠. On the day of Pentecost, in the morning, 120 people received the Holy Ghost. One of them, Peter, he preached about this, all Jewish peoples. But, you know, Peter did not create anything. He just followed his teacher, Jesus. So he can say, repent and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remission of your sins. Then you receive Holy Ghost. He did not make it. He followed Jesus. 베드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This is our faith. Our apostolic faith.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We are also disciples of Jesus Christ.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요. 여러분,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증인입니다. 아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질문 대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Did apostles preach the message Jesus commanded them to proclaim?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까? 아멘. 전했죠, 그대로. How was promise of the Father fulfilled?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죠. The Holy Ghost. The received Holy Ghost.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우리는 Next week I will preach about the day of Pentecost. 자, 다음 주에는 바로 오순절 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여행을 앞으로 3주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이제 변화되어서 그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We are special journey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특별한 여행을 따라갑니다. 아멘. We can find the marvelous light. And finally, we became a witness of Jesus. 우리가 이 빛을 따라가고 마침내는 빛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Missionary Daniel and Monica, welcome home.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 우리 모니카 정말 환영합니다. 아멘. 정말 환영합니다. 아멘. You are always welcome here. 언제든지 여러분은 대환영입니다. 아멘. Anytime, anywhere, you're welcome. 정말 언제든지 정말 우리가 환영합니다. 아멘. You know, in your deputation time, every Friday prayer meeting and many Sunday prayer, we pray for you. Save the trip and your special preachings.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금 기간 동안 함께 기도를 해봤었고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We are so happy can meet you. 정말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And would you come here? Would you come here? Yeah.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모니카 선교사님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약정서를 했었죠. 예. 우리가 선교를 떠나게 되면 다시 컴백했을 때 우리가 매월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아멘. 우리 Daniel, do you remember 2 years ago we promised to you? Yes. So from this month until maybe forever. We are hot with you. Every time we meet. 항상 우리가 선교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It's just this time. I'm sorry, it's a little bit. I remember, Sister Morgan, you don't have bank account, so every month I will send you. 제가 매달 우리도 약속하기를 매월 10만 원씩 성경금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요. 내가 우리 로에나 모리카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매월 이제 날짜는 아마 좀 정해질 것 같긴 하지만 I think maybe every month, the first week, so Monday or Tuesday, I will send you to your 농협 bank.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 그러니까 첫째 주 뭐 월화 그때쯤에 우리가 이제 처음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때 우리가 정산을 해서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I hope you pay this offering. Thank you very much, brother. You're welcome. Yes. Thank you all for what for your prayers. We have really known that you have prayed for us. The posts that we see, the different things on Facebook and on Chungwang, Kakao Talk. Yeah. And we thank you for praying us, and we thank you for being a partner with us as we reach the people of South Korea with you. Thank you. Amen.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어 배우는 것 때문에 대전에 계시고 아마 충남대학교인가 한국어 공부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여러분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자 선교사님과는 다르게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은 앞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게 될 겁니다. I heard your the missionary position is a church planter. Right? Yeah. 교회 개척을 하게 될 것입니다. I know it's a very hard mission. But every time we hoped with you, in fact, Daniel and Sister Monica, we love you so much.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Welcome. 정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오 이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는 그냥 자신의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5절과 49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반복하여 순종하고 복종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모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가르치는 전도자로,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함께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특별히 선교사의 사명으로 이곳에 온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 또 모니카 선교사님, 주님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 한 가족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며 언제나 마음으로도 또 정말 그 모든 것으로도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4 years 하세요. 나도 왜 이렇게.